말라리아의 날에 처음한 행사가 3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송, 사회단체, 출판보도부문, 관계부문 일꾼들과 조조 세계보건기구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 여러 나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한 활동 정령과 2016년 말라리아 통제 활동 방향이 통보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말라리아 예방에 관한 녹화 편지물을 시청한 다음 학생 위생 선전대 공연을 관람했습니다.